다른 데는 something 떠나고픈 feeling 거울 속엔 지지 마 face 길 잃은 맘의 갈피 반복되는 trouble 다른 게 좀 필요해 믿을 수 없잖아 cause life's too short 망설이다 흘러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훌쩍 떠난 그 순간 내 방식대로 갈래 and I don't care what you say about it 어차피 둘 중 하나 do it or not 꿈꾼 어딘가로 Why would I ever stop 단순하게 갈래 No I don't care what you say about it 구름이 닿는 대로 해내라 거기가 어디라도 Why would I ever stop 나만 아는 story 혼자만의 constant 꾸며볼래 all my life 머물고픈 순간 속에 영원할 내 모습 남겨둘래 all this time 두려워하지마 cause life's too short 후회 없이 걸어가 때론 비가 쏟아져도 I don't care 쉬어갈 수 있는 건 내 방식대로 갈래 and I don't care what you say about it 어차피 둘 중 하나 do it or not 꿈꾸는 어딘가로 Why would I ever stop 단순하게 갈래 No I don't care what you say about it 구름이 닿는 대로 해내라 거기가 어디라도 Why would I ever stop 내 방식대로 갈래 단순하게 갈래 전에 갈래